백두산 졸세 비인들의 독창적인 청년 종시 사상을 남조선 각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 박인호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오늘날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이북 청년들의 모습은 바로 김종일 장군님의 청년 사랑의 정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 번영의 대들보가 될 청년 조직을 김일성 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그분은 주체적 청년운동의 걸출한 영도자이시었다고 칭송했습니다. 남조선의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애민정치를 활발히 펼치시는 속에서도 새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청년중시정치에 특별히 힘을 놓으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해 높이 발휘되는 청년들의 영적 위운과 아름다운 미덕들은 남조선 사회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 못할 현상들이라고 찬탄했습니다.